이집트 신문 알 아흐바르 알 마사이 10월 28일부가 조선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광명정대한 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지지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.